박근혜 역적 폐당은 민족 앞에 저지른 만고 죄악으로 하여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국통일보훈민족연합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에 한사코 역행하면서 남조선에 미국의 핵전쟁 살인장비 사드를 끌어들이기 위해 발광하는 박근혜 패당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층은 괴뢰 패당의 사드 배비 책동을 외세의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섬겨바치고 온 교리에게 참혹한 핵재난을 들시우는 극악한 매국배적적 망동으로 단죄하면서 연일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핵및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범죄적인 사드 배비 책동을 합리화하고 폭력 시위를 떠들며 파쇼 폭압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괴뢰 패당의 책동은 더욱 비열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지만 격노한 민심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저국통일보훈민족연합 북측본부는 세계 제패 야망을 추구하는 미국의 추악한 전쟁 사환꾼이 되어 남조선에 기어이 사드를 끌어들이려는 괴뢰 패당의 책동을 신성한 저국 강토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으로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미국에 통째로 팔아먹는 천하의 역적행위로 준열이 단죄 규탄하며 사드 배비를 결사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저국 통일 3대 헌장의 기치 밑에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이뤄나갈 확고부동한 의지로부터 우리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시정일관 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박근혜 역적 패당은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역사의 새 출발을 해나가자는 우리의 애국애적적 호소에 북침전쟁 연습의 청포성으로 대답하고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다 못해 오늘은 미국 상전과 4대 매국의 흥정판을 벌려놓고 침략적인 사드 배비 결정을 강행하는 것으로 도전에 나서고 있다. 괴뢰 패당의 사드 배비 노름은 동북아시아 전역을 핵조준경 안에 집어넣고 군사적 패권을 장악해보려는 미국의 침략 정책에 추종하여 남조선을 대국들의 핵전쟁터로 내맡기는 쓸개 빠진 매국배적적 행위이다. 그러나 친미 4대와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괴뢰 패당에게는 사드 배비로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생태 환경이 무참히 파괴되는 것은 물론 그들이 핵참화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흡수 통일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흉심밖에 없다.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 치고 친미를 하지 않은 자가 없지만 박근혜 년처럼 꼭대기부터 발꿈치까지 친미 장녀가 되어 민족을 팔아먹고 동족 대결에 또라친 극악한 매국 역적은 없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미래를 위해 미국과 박근혜 역적 패당의 사드 배비 책동을 반대 배격하여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응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패당은 폭도니 외부 세력 개입이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사드 배비 반대 투쟁을 파시오 폭압으로 탄압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 지난 21일 박근혜가 또다시 안전보장회의라는 데 나타나 사드 배치 재검토는 북이 원하는 것이라느니 불순 세력 가담이니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니 하고 역설한 것은 박근혜야말로 친미 4대 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찬 극악한 매국노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말살하는 데 이골이난 파시오 광류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친미 4대와 동족 대결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박근혜와 같은 역적 배들을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은 더욱더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들고 조국 통일은 고사하고 온 교리가 핵전쟁의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패당의 사드 배비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것은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생존권과 민족의 미래를 지키고 조국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다. 북과남 해외의 온 결에는 박근혜 패당의 사드 배비 책동을 반대하는 거적적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우리 민족의 몰이 후에 참혹한 핵재난을 몰아오는 매국욕적 무리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괴뢰 패당은 친미사대의 결정판인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 배비 노름에 발광적으로 매달리며 살 길을 잃어보려고 발악할수록 비참한 종말의 시각만을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박근혜 욕적 패당은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하여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추악한 오명은 두고두고 온 교리와 후손들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7월 23일 평양.